부산 선거지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찬양은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의 날, 다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산재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새날을 바라보는, 새날을 맞이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산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산자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5년도 미국 절기로는 Mother's Day이자 기독교 절기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긍경의 말씀처럼 오늘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이죠. 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 부모, 우리의 참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했어요. 이 말씀처럼 나와 또 내 육신의 부모,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노심초사 애태우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 우리를 위해 6천년 동안 기다리시고 애태우시고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산자의 하나님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이 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다. 첫 번째로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자가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은 자. 성경은 이 두 번째, 육신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자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볼 때는 산 자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시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하셨건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당해 죽는 짐승과 같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앞서 나온 죽은 자들, 몸은 살았지만 영이 죽은 자들이죠. 이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육신이 죽은 자죠. 영이 죽은 자도 죽은 자요,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다. 두 종류의 죽은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죽은 자는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자로서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되기 때문에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죽은 자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치 않고 있는 자, 결국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현재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실 때 너는 죽은 자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결국 죽게 된다. 너희는 내가 볼 때 이미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산 자는 누굽니까? 이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 믿음이 될 때 비록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훗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산 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죽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산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면 결국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산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은 자도 산 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분명히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죽어도 산 자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죽었어도 산 자다.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말하지만 나는 산 자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현재 육신적으로 산 채로 계속 믿으면 역시 그 사람 또한 산 자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육신이 죽어도 산 자일 수 있고 육신이 산 채로 믿으면 영원히 산 자가 되는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정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참 효자, 참 효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효도의 믿음, 산자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산자의 믿음이 되는가? 바로 죽은 몸에서도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죽은 몸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산자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극박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즉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죠. 더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산자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고도 자손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절대로 아이가 나올 수 없는 몸, 죽은 몸이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 죽은 몸입니다. 아브라함 자신과 사라의 죽은 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기에 다시 살리셔서 자녀를 잉태케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산자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참 공경, 참 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처해진 내 물질의 형편, 내 자녀의 형편, 직장 사업체의 형편, 내 건강의 형편 모두 마치 죽은 몸과 같이 도저히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죽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공경이자 효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죽었던 내 모든 형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듯 새 생명의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이듯이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일은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게 진정한 효가 되는 거예요. 야, 지금 LA 전일 때 경기가 다 죽었어. 내가 하는 이 사업체의 이 종류도 다 죽었어. 아무리 해도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야,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어떻게 사냐? 이럴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번에 월화를 학교 떨어졌어. 하, 내 삶은 이게 끝인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당신은 어떠한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내 학업의 문제 모두 다 당신은 살리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능력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죽을 것 같은 내 모든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산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 번제로 바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번제로 내 아들을 바쳐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 두 번째 산자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산자의 신앙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보고만 있었어요. 언제 확증하셨느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 바로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산자의 믿음이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산자의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산자의 신앙을 확증받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 살았어.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인정하겠노라.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산자의 믿음을 확증받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해석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을 산자의 믿음으로 확증받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나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믿음과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는지를 꺼집어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설사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은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어요. 부활의 체험이 없었어요. 아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겠다 의심치 않고 믿었기에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서 이삭을 통해 자손을 주실 부활의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 체험도 없는 상황에서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듯이 우리도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바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위치로 올려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받았듯이 우리도 더 큰 축복으로 되돌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한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버님, 어머님, 이거 제가 가장 아끼는 건데요. 저 이거 드릴게요. 가지세요. 부모가 말합니다. 아니, 이 귀한 걸 날 줘도 되냐? 이때 아들이 말하죠. 저에겐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일 귀합니다. 제일 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이것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통해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 짧지만 아주 무거운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곳엔 내가 아무리 많은 보물, 아무리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볼까요? 스포츠카에 아주 미친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카 하면은 막 어쩔 줄 몰라요. 수십만 달러를 모아가지고 그 차를 샀습니다. 근데 그 차를 수십만 달러를 주고 사도 그 사람은 그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절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그러죠. 야, 수십만 달러 주고 차 한 대 사냐? 이 미친놈아. 근데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 차에 자신의 마음이 온통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공경하는 진정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과감히 드리고 절대로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라고 하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물질, 내가 사랑하는 취미, 내가 사랑하는 직장과 사업체 모두를 다 드릴 수 있는 참 효자 중에 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산자의 믿음은, 효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산자의 대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믿음입니다. 산자의 대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산자의 믿음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산자인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여러 전리품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좋은 것들로 10분의 1을 골라서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이 죽은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레위인들이죠. 구약시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죽은 자들이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반면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다. 즉 이 땅에서 가장 확실히 산 자는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산자라는 증거가 그에게는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산자라는 확실한 증거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산자라는 증거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바로 이 평강의 왕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별칭이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그 평강의 왕이 멜기세덱에게 붙어 있어요. 또 3절 말씀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끝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존재, 즉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이 자체만 하더라도 멜기세덱은 분명 산자인 것이죠.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4절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영원히 산자로 존재하는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십일조를 바치는 순간 멜기세덱과 같이 산자가 된 것입니다. 십일조의 창시자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바치고 있는 10분의 1, 십일조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십일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산자로 인정받는 확실한 증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일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듯이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서 나 또한 산자가 되었다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십일조인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만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감사의 자발적 고백이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산자의 신앙을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 보여지는 증거, 내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소득의 10분의 1 바치는 것 아까워서 못 바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10분의 1은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바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10분의 1로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점점점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과감히 떼어서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이 바로 산자의 믿음, 산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 내 이 조그만 소득의 10분의 1 떼면 정말 앞이 막막해. 하지만 그 10분의 1을 과감히 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10분의 1인 것입니다. 보통 헌금과 달라요. 10분의 1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십일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들로 10분의 1을 골라서 산자의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자녀, 건강과 사업체 모두가 살아나는 진정한 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 산자의 일대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영원히 산자라는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하는 음성,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야, 목사님 저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문제가 생기는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믿음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언급하시면서 확증,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효도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한 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내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 내 육신의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고 육신의 부모를 홀대하고 가벼이 여기고 그러고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2015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육신의 부모님께도 더욱 효도하시고 산자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산자의 신앙, 산자의 효자,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